남조선 인터넷 신문 동일 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각계층 단체들이 2016 민중 총궐기 투쟁 본부를 결성했습니다. 20일 민주로 총회의실에서 결성과 관련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박근혜 정권의 폭정을 그냥 둘 수 없다고 하면서 각계층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끝장내기 위한 민중 총궐기에 나서자고 호소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오는 11월 12일에 또다시 민중 총궐기를 개최할 것을 선언하는 결성 선언문이 낭독됐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 신문 아시아경제는 15일 경제 파국과 민생 파탄을 몰아온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는 글을 실었으며 남조선의 4.16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는 21일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 해산시키려는 박근혜 역적 패당의 죄행을 규탄했습니다.